정처 없는 이 발길 지나온 자증마다 눈을 보였다. 손창다 호동소리 내 님이 그리워도 나그네 흐를 길은 한이 없어라. 밟어서 돈지 10년 넘어 반평생 사나이 가슴 속엔 한이 서린다. 황혼이 찾아들면 고향도 그리워져 눈물로 꿈을 불러 찾아도 보내 난 이근 거리다 이국보다 차워라. 가야 할 지평선엔 태양도 없어 새벽별 잔소리가 볕골에 스미는데 어디로 흘러가랴 흘러갈 소년.